역대 괴뢰 통치배들을 무색해 할 청와대 악녀의 만고 죄악을 폭로한다. 민족화해협의회 공개장. 박근혜가 부정협잡으로 권력을 가로채고 청와대에 들어앉은 때로부터 3년 반이 되었다. 이 기간 박근혜는 역대 괴뢰 집권자들이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온갖 악행을 서슴없이 일삼으면서 전취에 용납 못할 반인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대죄악을 저질렀다. 남조선을 최악의 파시오 암흑사회 인간 생지역으로 전락시키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냈으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거리낌 없이 팔아먹은 박근혜 패당에 대한 온 결의에 치솟는 분노와 저주는 구천에 사무치고 있다. 민족화해협의회란 역대 괴뢰 집권자들을 무색해 할 천하역적 박근혜 년의 만고 죄악을 낱낱이 밝아놓고 역사의 준엄한 철출을 내리기 위하여 이 공개장을 발표한다. 유신 독재를 부활시킨 파시오 악귀. 박근혜 년이 집권하였을 때 남조선 인민들이 제일로 우려한 것이 유신 독재 시대가 부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려한 그대로 박근혜는 악명 높은 유신 파시오 독재를 전면 부활시켜 남조선을 또다시 중세기적 암흑천지로 만들었다. 제 애비의 명예회복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내세운 박근혜는 파시오 폭압 시대의 유물들을 전면적으로 되살리면서 유신 독재를 미화 분식하는 데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역도 언년은 애비의 통치 수법을 그대로 본다.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유신 잔당들과 군부 파시오광들, 극우 보수 세력들을 주요직에 올려앉혀 독재 통치의 노벅들로 만들었으며 괴뢰 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파시오 폭압기구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정보 통치, 공안 통치에 악랄하게 매달렸다. 괴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내몰아 남조선의 곳곳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니 박정희 기념 공원이니 하는 것들을 세우게 하고 유신 독재자를 추월이다 못해 박정희 국밥, 박정희 칼국수라는 해괴한 것까지 만들어냈다. 박정희 역도의 5.16 군사 쿠데타가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혁명으로 둔갑되고 생각만 해도 몸서리 처지른 유신 파시오 독재의 암흑시대가 새마을 운동이니 한강의 기적이니 하는 파렴치한 궤변들로 미화 찬양되고 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자 박정희가 무덤에서 뛰쳐나왔다는 말까지 나돌겠는가. 박근혜의 살기 여린 파시오 광기란 애비를 찜쪄먹을 정도이다. 역도년은 입만 벌리면 진도계 정신으로 살점을 물어뜯을 때까지 놓지 말라느니 원순이 원용이니 하는 섬뜩한 독설들을 마구 내뱉는가 하면 졸개들을 파시오 탄압으로 내몰아 정치적 반대파와 진보 세력들을 가차없이 진동해버렸다. 박정희 역도가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 통일애국 인사들을 영공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면 박근혜는 정북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렸다. 박근혜는 집권 첫날부터 사회 전반에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느니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정북 세력을 들추어내야 한다느니 하고 고하되며 정북 척결 광풍을 일으켰다. 진보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정북 딱지를 뒤집어쓰고 강제로 해산되었는가 하면 전국 조직원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진보 세력들이 정북으로 매도되어 탄압당하고 있다. 박근혜 패당은 최근 미국의 고고도 요격미사일 체계인 사드 배비를 반대해 나선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도 그것은 외부 세력의 조정을 받은 정북 세력의 난동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역도 년의 파시오적 기질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2013년 말 60여 개의 중대 5천여 명의 복압경찰들을 내몰아 민주노총 본부를 기습하며 철도 민영화 철회,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해 나선 노조단체들에 대한 전례 없는 폭압 만행을 감행한 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쌀시장 개방 반대 투쟁,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 노동 계약 반대 정파업 등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며 박근혜 패당이 감행한 폭거는 유신 독재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박근혜의 지령 밑에 파시오 경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독성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아대며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 때에는 실탄을 재운 자동총까지 들고 나와 진압하였다. 지난해 11월 역적 회당의 반이민족 악정을 규탄하는 민중 정골기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괴뢰 경찰의 탄압 만행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괴뢰 경찰은 독성 최루액을 섞은 18만 2천여 리터의 물대포를 쏘아대면서 탄압에 광분하다 못해 집회에 참가한 60대의 한 농민에게 물대포를 집중적으로 퍼부어 중태에 빠뜨리는 잔악무도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독재 통치를 야만적 공포정치, 민주주의를 죽이고 서민을 죽이는 살인정치로, 박근혜 정권을 살인마 정권, 부활한 유신독재 정권으로 준열히 단죄하고 있다. 지금 극도의 심각한 통치위기에 빠진 박근혜는 그를 모면하기 위해 파쇼 포갑 통치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는 역대 그 어느 집권자도 고안해내지 못한 테러 방지법을 조작하여 강압 통과시켰다. 테러 방지법이라는 악법을 조작함으로써 박근혜는 자기의 독재 통치에 반기를 드는 세력을 테러 혐의의 감투를 씌워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어 테러 방지를 구실로 국회와 정당까지도 제약 없이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박근혜의 독재 통치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으면 보수 세력들까지 독재 기질에 기가 질린다, 무서운 여자다, 박근혜를 지지하여 표를 찍었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하면서 치를 떨겠는가. 생각만 해도 몸소리치는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남조선 사비를 수십 년 전 파시오 암흑시대와 같은 민주와 민권의 폐허지대로 만든 것은 박근혜 패당이 저지른 죄악 중의 대죄악이다. 남조선을 최악의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마귀년. 박근혜가 집권 전부터 무려 200여 개의 민생 및 복지 공약들을 광고하며 그 무슨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떠들어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라 국민 불행 시대, 국민 절망 시대라는 비난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니언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후 1년도 못 되어 복지 공약의 70%를 폐기하였으며 반이민족 악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넣었다. 경제 문외한인 박근혜가 창조 경제니 뭐니 하고 돌아쳤지만 남조선의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악이었던 이명박 집권 때보다 더 떨어져 경제는 빈사 상태에 빠져들었다. 현재 남조선이 지고 있는 국가 채무는 역대 최고인 1조 1,700억 달러에 달하고 기업들과 가정들이 진 빚은 각각 1조 1,800억 달러,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경제 침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9만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되고 그 여파는 대기업들에까지 확대되어 전례 없는 실업 대란을 몰아오고 있다. 현재 남조선의 실업자 수는 박근혜 집권 초기보다 무려 23%나 늘어난 450여만 명, 반실업자는 1천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34.2%로서 사상 최악이다.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연애,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등을 포기한 7포 세대를 넘어 삶 자체를 포기하는 삼포 세대라는 낱말까지 생겨났다. 박근혜 패당의 부동산 투기로 전례 없는 전세 대란, 주택 대란이 터져 전체 주민 세대의 47%인 850여만 세대가 새빵, 쪽방, 비닐집, 반자집, 짐함 등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는 연 평균 15%로 뛰어오르고 절대 빈곤층은 570여만 명에 달하며 로인 빈곤율은 48.6%로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 년의 집권기간 세계를 경악시키는 특대형 참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남조선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이 되었다. 2014년 4월 수백 명의 나우린 생명들을 자리찬 바다 속에 수장시킨 세월호 침몰 사고는 박근혜 년의 인명경시 모지무능이 빚어낸 특대 참사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승객들의 생명이 경각을 다투는 시각에 박근혜는 그에 대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상판대기의 주름살을 없애보겠다고 근육수축주사를 맞고 7시간 동안이나 청와대 안방에 나자빠져 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서방 언론들까지도 박근혜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인간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살인마 정권이라고 규탄하였다. 경상북도 경주시 체육관 지붕 붕괴 사고, 경기도 고양시 보수종합주차장과 전라남도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사고, 아시아나 항공회사 소속 여객기 착륙 사고, 서울 지하철도 로선에서 일어난 전동차 충돌 사고, 인천시의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배교대의 자동차 충돌 사고 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박근혜 년의 집권기간 교통사고만 해도 해마다 평균 22만여 건이나 일어나고 사망자와 피해자 수는 33만여 명에 달하여 오늘 남조선은 세계 1위의 교통사고 지역으로 불리우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사고가 났다는 불길한 소식뿐이다. 도대체 이 땅에서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비난과 불만은 그칠 사이 없다. 지난해 5월 남조선을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놓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와 같은 전체를 권력의 자리에 두면 어떤 화를 당하게 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박근혜는 메르스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감염 환자가 몇 명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은 물론 저만 살겠다고 청와대에 열 감지기부터 설치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결국 메르스 감염자는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 대상자 1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나 또 하나의 대참사로 번져졌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남조선을 가리켜 위생방역이 제일 한심한 지역,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용인되는 가장 천박한 곳이라고 비난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반이민족 악정으로 남조선 인민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남조선에서 년 평균 자살자 수가 1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람만 해도 해마다 4만여 명이나 된다. 바빠 맞은 박근혜 패당이 자살 예방 5개년 계획이라는 해괴망측한 계획까지 내들며 부산을 피워댔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살 왕국의 오명을 더욱 부각시켜 놓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낯색 하나 붉히지 않고 아직도 국민 행복이니 창조경제니 하는 희도운 수작을 계속 늘어놓아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격분케 하고 있다. 만일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국민을 목졸라 죽이려드는 박근혜 정권을 박살내자. 이것이 남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이다. 남조선을 최악의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대죄악으로 하여 박근혜의 역도는 두고두고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을 초남마귀로 락인되었다. 북남관계의 숨통을 끊어놓은 대결광려.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되어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낸 것은 박근혜의 역도가 저지른 특대죄악이다. 박근혜 내는 집권 첫해에 벌써 그무슨 경문제라는 것을 내들고 어렵게 마련되었던 북남 당국 회담을 파탄시키고 북남 순회 상봉 대화로까지 공개하며 대결광기를 부리었다. 북남 관계 역사에 경문제라는 것 때문에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적이 없으며 세계 정치사를 놓고 볼 때에도 수반들 사이의 대화 기록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로써 박근혜는 지독한 대결 악녀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는 집권하기 바쁘게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타격수단들을 전부 끌어들이며 북침전쟁 책동에 광분하였다. 역전에는 미 본토 핵무력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선제 타격한다는 맞춤형 억제 전략, 북남 무력 충돌을 일으킬 국지도발 공동대비 계획, 우리의 핵 및 미사일 기지들을 선제적으로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한다는 4D 작전 계획 등 각종 전쟁 계획들을 작성해놓고 해마다 수십만의 병력과 방기한 핵전쟁 장비들을 동원하여 북침 전쟁 연습을 벌여놓았다. 지요, 미군 특수부대까지 끌어들여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평양 진격훈련이라는 것까지 버젓이 벌려놓았는가 하면 천하가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졸개들을 북침전쟁 도발해로 내몰았다. 지난해 8월에는 북질의 도발 사건을 조작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측 지역에 포탄까지 쏘아대며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사태를 몰아왔다.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험악한 정세가 평정된 후에도 박근혜 배당은 미국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통합화력경멸훈련이라는 것을 벌여놓는 것으로서 그의 도전에 나섰으며 서해해상경계선 일대에서 우리의 함선에 포사격을 가하는 등 군사적 도발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가 무모한 전쟁 도발의 진원지이다. 국민을 전쟁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박근혜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 오죽했으면 미국 상전까지도 괴뢰 패당의 분별 없는 군사적 도발 책동이 조선반도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극단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비명을 질렀겠는가. 박근혜는 괴뢰 국회를 압박하여 북인권법을 강압적으로 조작해냈을 뿐 아니라 남조선의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것까지 끌어들이며 발광하였다. 북인권법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따른 반공화국 모략 대결 악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조작이 빚어낼 후과가 너무도 엄청나기에 10년이 넘도록 괴뢰 국회에 처박혀 있던 것을 다름 아닌 박근혜가 끝내 통과시켰다. 이런 대결 광신자이기에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이루어보기 위해 조작해낸 불법적인 모략기구인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국제사회가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개최된 것이다. 정당에는 6.15의 옥동자이고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이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해버리는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5.24 조치로 북남 사이의 대화와 교류, 접촉과 협력을 전면 차단하려고 악을 쓰던 이명박 역조도 개성공업지구만은 감히 손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래부터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달갑지 않게 여겨온 박근혜는 몇 해 전 그 무슨 인질 사태니 뭐니 하며 정세 악화를 구실로 저들의 인원을 전부 절수시켜 130여일 동안이나 운영을 중단시키었고 어렵게 운영이 정상화된 후에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해왔으며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의 수소탄 시험 성공과 광명성 4호의 성공적 발사를 걸거들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끝내 폐쇄해버렸다. 년은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수하 졸개들이 만들어온 정부 성명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죄버리고 재선으로 몽땅 뜯어고치면서 전년 중단이라는 표현까지 직접 박아놓았다. 특히 박근혜는 온 민족의 통일 염원을 반영하여 조국 해방 71돌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할 때 대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속회의 제안을 한사코 거부하고 8.15 경축사라는 데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과국 대결 악담을 제초되는 것으로서 뼛속까지 들어찬 대결 광기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 무슨 신뢰 프로세서니 드레즈덴 선언이니 하며 북붕괴론을 떠들어대다가 그것이 거덜이 나고 한갓 개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자 이제는 북위험론을 내들고 법소고화되고 있다.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그에 대해 대북 정책은 없고 대결 앙심만 남은 박근혜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민족 앞에 천하의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은커녕 반과국 대결 정책을 고집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남관계 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고 비린청을 돋구며 악을 써대는 박근혜 년의 동족대결 광중에 온 민족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실은 박근혜야말로 역대 통치배들도 무색해할 천하의 대결 악녀, 민족의 특등 재앙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을사오족을 찜쪄먹을 추악한 사대매공로, 역대 괴뢰 통치배들치고 외세우 이전에 매우 달리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박근혜처럼 사대매국에 환장하여 민족의 전원과 리익을 송두리째 팔아먹으며 분별을 잃고 날뛴 자는 없었다. 조이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의 통째로 떠맡기고 미국의 고고도 요격미사일 체계인 사드를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며 일본의 재치매기를 열어주고 일본군 송로의 본제를 백지화해버린 박근혜의 죄악은 사대매국의 극치이다. 박근혜가 조이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남손을 영원히 미국의 군사적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을 상전에게 맹약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와 지역이 있지만 군사주권을 남에게 통째로 떠맡긴 것은 유일하게 남조선뿐이다. 박근혜는 괴뢰 대통령 선거 때 조이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한 차례 연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 2015년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며 그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고 주절됐다. 그러나 집권에서는 돌변하여 조이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미국 상전에게 애걸에 나섰다. 역도년은 괴뢰 국방부 것들에게 2015년으로 되어 있던 조이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게 하고 총아대와 정보원 외교부 것들에게는 적극 방조하라고 돌복가됐는가 하면 제가 직접 오바마를 찾아가 구걸하다 못해 남순 강점 미제 침략군의 유지비를 올려주는 등 막대한 대가를 섬겨바치기까지 하였다. 남조선 사람들이 뼛속까지 친미, 미국의 애완견으로 불리운 리명박 역도도 혀를 내두를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손에 미국의 고고도 요격미사일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추악한 친미사대 매국노 박근혜 년만이 저지를 수 있는 극악한 반민족적 범죄이다. 세계적으로 미제 침략군 기지들이 전개되어 있는 나라와 지역들 중 사드 레이더뿐 아니라 그 포대까지 배치하기로 한 것은 남손이 처음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침략적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주변 나라들도 그에 강력히 반발하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느니 뭐니 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초래할 수 없다고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극악한 친미사대 매국노가 야당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의 사드 반대 투쟁을 사대주의로 모독하며 탄압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남순 강점 미제 침략군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킬 흉기 밑에 탐조균과 페스트균을 마구 끌어들여 생화학 무기 실험을 해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묵인해주는 천하의 역적 무리가 바로 박근혜 패당이다. 백년 숙적인 일본의 과거 제약을 백지화해주고 꼬리낌 없이 손을 잡는 박근혜 년의 망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 패당은 리명박 집권 시기 각계층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공공연히 추진하는가 하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재개정을 지지해주어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이 미군에 대한 군수 지원의 명목으로 남손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지난해 말에는 몇 푼의 돈을 받고 일본군 송로의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였다는 합의를 조작하는 전하의 쓸개 빠진 짓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이 일제에게 청춘을 빼앗기고 한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일본군 송로의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며 일본의 천인공로할 반일인적 만행을 묵인해주고 백지화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965년 박정희 역도가 제2의 리완영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성공시키겠다느니 뭐냐고 최초되며 사죄와 손해배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 제약을 덮어버렸다면 그 딸인 박근혜는 일본을 과거범죄청산에서 영영 보존하게 해주고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애비와 딸이 대를이어 가며 몇 푼의 돈을 받아 처먹고 친일 사대 매국을 일삼는 이런 천하 역적 가문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얼마 전에는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일본의 강박에 굴복하여 일본군 송로의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무슨 화해의 간판까지 뽀조시 내걸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묻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다. 박근혜 의원과 그 족속들의 추태가 얼마나 가련하였으면 일본 것들은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 용목으로 주기로 한 몇 푼의 돈마저도 남순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주겠다고 뽀대면서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일본군 송로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고 오히려 피 맺힌 상처에 소슴없이 칼질을 한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지금 활화산같이 타오르고 있다. 일본군 송로의 재단 설립 이후 이 재단의 리사장이라는 년이 남순 총연에 의해 보복을 당한 것은 일본의 굴종적인 태도를 취한 박근혜 의원과 그 패당에 대한 남순 민심이 얼마나 격분해하는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 친미 친일 사대에 물젖은 박근혜는 미국이 미국산 무기를 강미하고 남순 강점 미군 유지비를 올리라고 강박해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있으며 일본이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겨대도 변전이 대꾸조차 못하고 있다. 외세의 민족의 존엄도 리익도 꼬리낌 없이 팔아먹는 박근혜와 같은 이런 추악한 4대 매국노가 청와대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으로 하여 남순인민들과 우리 민족이 당하는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치욕스러운 오명에 비친 격노한 민심의 저주. 몰테오, 로테오, 공삼, 김영삼, 이엠비, 리명박 등 민심의 버림을 받은 역대 괴뢰 집권자들은 내외 없이 불명예스러운 오명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처럼 온갖 추하고 비루한 오명이 다닥다닥 붙은 자는 일찍이 없었다. 불법 대통령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청와대에 들어앉은 박근혜가 그 무슨 정책이라는 것들을 내들고 놀아대는 짓거리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남조선인민들은 역도년의 성을 따붙여 정치는 도박, 철학은 척박, 생각은 천박, 경제는 쪽박, 인심은 야박, 특기는 억박, 취미는 구박, 서민은 핍박, 전망은 희박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박근혜 년이 대북정책이라고 내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결 프로세스, 실망 프로세스, 불신 프로세스, 로망 프로세스로 낙인되고 그 무슨 통일 대박이라는 것도 전쟁박, 대결박, 터진박, 부서진박, 쪽박으로 불리우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년의 기질과 지적 수준, 행실에 대해 남조선 민심이 달아준 오명은 너무도 더러워 글에 올리기조차 어렵다. 박근혜는 무엇이든지 재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구 도끼를 내뿜어 암독사, 랭열한, 발끈해, 얼음공주, 치마들은 깡패, 여자 히틀러로 불리우고 있다. 지적 수준은 이 메가바이트로 불리운 리명박 역도를 초월하여 박근혜, 칠푼이, 칠삭동이, 남이 쏘주지 않으면 말 한마디도 못해 수첩공주, 메모공주, 심사가 뒤틀리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아 박근혜, 상대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추파를 던져 넉 다리 창여, 남조선 사회를 개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아 개쓰레기 년 등 실로 추한 오명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박근혜가 리도사라는 무당을 가까이 하면서 청와대에 조용히 불러들이거나 그와 내적으로 자주 만나 점괘를 본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문제는 재년의 신수나 점쳐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당이 말해주는 점괘에 따라 국정을 처리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지한 말을 오늘 뒤집고 수하졸개들은 역도년의 변덕에 대없이 졸경을 치르는가 하면 년이 죽을 수 오는 것을 뒤수습하느라 죽을 맛이라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돌대가리이니 그럴 수밖에 있겠는가. 박근혜에 대한 혐오감이 얼마나 높았으면 박근혜를 귀히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조조하고 하루빨리 즉사했으면 좋겠다는 글들이 남조선 인터넷에 차넘치고 있겠는가. 남조선 인민들은 박근혜 때문에 피가 마르고 있다. 박근혜를 두면 온 민족이 멸망한다. 사람 잡아먹는 살인마 유신후예를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단죄하며 박근혜 하야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박근혜 패당의 사드 대비 결정에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은 물론 보수 세력 내에서까지 반발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태롭기 그지없는 신세에 초하였다. 바빠맞은 박근혜는 며칠이 몰다하게 어중이 또중이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 목자판을 벌려놓는가 하면 비명행사한 애비애미까지 끄어들이며 불쌍한 흉내를 내는 등 민심의 동정을 사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 있다. 그러나 독사는 열백번 허물을 벗어도 독사이다. 역대 괴뢰 통치배들도 경악해야 할 온갖 악행과 대제약을 일삼고 있는 박근혜와 같은 민족의 특등 재앙꼴이 암쪽 존재가 살아 숨쉰다는 자체가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참을 수 없는 비극이다. 천하의 악녀 박근혜는 민족 앞에 지은 전대미문의 만고 죄악으로 하여 릉지 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8월 18일 평양.